된다고 포기하지 마.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.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. 후회만이 있잖아.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.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. 포기하지 마, 절망하지 마.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어봐. 이룰 수 있어, 해낼 수 있어. 후회만의 말로 홈런. 짜릿한 인생이었죠.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.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.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. 후회만이 있잖아.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.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. 포기하지 마, 절망하지 마.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어봐. 이룰 수 있어, 해낼 수 있어. 후회만의 말로 홈런. 짜릿한 인생이었죠.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.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. 절망하지 마.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어봐. 이룰 수 있어, 해낼 수 있어. 후회만의 말로 홈런. 짜릿한 인생 역전, 짜릿한 인생 역전.